I'm straightforward. Oh my baby, 나 떠난 그대 내 속으로 불러본다. Oh my lady, 오늘도 내 자신을 욕해본다. 아픈 사랑의 상처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도 남겨진 그대 발자국만 바라본다. 그 눈물을 닦아본다. Yeah, yeah, 어느 눈부신 햇살에 빛나던 날 그댄 처럼 다가왔죠. 참 순수했어요. 우리 저 눈에 끌려 둘이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었죠. 참 바람이 불어도 그 뜨겁던 살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꼭 잡고 있던 손 기억하죠. 설레던 첫 키스도 매일 주고받았던 그 편지들도 그때 뭐가 그리 더 좋았을까. 사랑이란 두 글자 거의 부족했으니까 뜯어서 눈 감을 때까지 너랑 많이 고파. 아직도 널 그리나 봐 보고 싶으니까. 떠난 그댈 붙잡지 못했던 지난 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 두 번 다시 난 놓친다 지친다 힘에 겨워 오늘도 falling 너무 맵다 이런 내 자신이 싫어진다. Oh my baby 나 떠난 그대 그 속으로 불러본다. Okay, 감싸죠. 그대는 늘 내 품에서 잠들었죠. 하늘나라 천사도 이보다 예쁠 순 없죠. 그대 향기는 절대 잊을 순 없죠. 그대 위해서 난 항상 노래 불러줬죠. 그대 얼굴엔 새하얀 미소가 번졌죠. 이제 그 노래 들으며 슬픔을 씻죠. 괜히 맘 한 구석이 아파 모든 거 있죠. 병인가 봐요. 사랑 타령도 좀 벗어나려 해도 쉽지가 않은걸요. 왜 하필 그대가요. 중독과도 같아요. 제발 그대 그들 안에서 날 자유로 인하죠. 저 앞에 소문이 만들어도 헛된 기대가 생기고 기념일마다 정해둔 알람이 울리고 내 삶의 전부였던 당신이 떠난 뒤로 너무도 힘드네요. 마부 돌아와요. My baby 어렸잖아요.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봐요. 그대가 너무 보고 싶은데 한 이절 한 이렇게 원하는데 내 맘은 너만을 바라고 있는데 돌아와줘 내 안에 살아줘 my baby. Oh my baby. 아,